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을 회고하는 모임이 2일 총련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소고 다섯 돌세 즈음에서 진행된 모임에는 조선대학교 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연구원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조선대학교를 총련의 유일한 신진 핵심 육성기지로 믿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용도와 뜨거운 사랑을 해설과 예술작품으로 감명 깊이 흉상했습니다.